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사람들을 걱정하지 말라. 당신의 아이디어가 조금이라도 유익하다면 당신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해야 할 것이다. 최초의 자동화 기계인 마크1의 개발에 크게 기여한 컴퓨터 공학의 선구자 하워드 에이컨 교수의 말이다. 좋은 생각을 누가 훔쳐갈까 고민하지 말고 나눠줄 수 있는 관용의 자세를 갖고 큰 그릇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월 8일 박성우 기자의 빡돌아 상자 시작해봅니다. 다시. 아니, 오늘 사회를 보게 된 박성우 기자입니다. 저 이거 지금 저희가 샘플이 될지 아니면 실제 방송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데, 굉장히 연습도 안 했고, 사실 대본이 없어요. 이게 다 지금 무슨 기사 나온 건데, 대본 없이 하는 거고, 저희가 처음이니까 지금 페이스북 지금 라이브 중계도 한번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여기 이렇게 다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댓글도 좀 많이 좀 써주시고요. 질문 있으면 이 파트로. 예. 오늘의 주제는 MWC입니다. 예, MWC고 MWC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약자고. 그 다음에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나 그람비아, 그 일본의 그라비아 아닙니다. 저 남자분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라비아 아니고 그람비아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코엑스 같은 전시회죠. 전시관이죠. 거기서 이제 그 현지 시간 22일서부터 25일까지 지난달 했었고요. 그래서 전 세계 그 통신 과 관련된 휴대폰 제조사, 통신 장비 제조사, 그리고 통신사들이 다 참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은요, 그 MWC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를 했던 저 자기소개는 각자 해주십시오. 자, 먼저 이진 팀장.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이라고 합니다. 뭐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으니까 만나서 반갑고요. 아, 저 얼굴을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진 팀장님이십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조선비즈 정용창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여기 개발계 꽃. 개발계의 김연아. 그리고 컴퓨터 개발계의 또 뭐가 있을까요? 오타쿠. 아, 덕후. 저 얼굴을 좀 이쪽으로 좀 해 주십시오. 가까이. 안 보여요. 가까이 안쪽으로. 예, 이쪽으로 해주십시오. 예, 책상을 좀 옮기고. 안녕하세요. 아, 빨리 소개를 주니까 얼굴을 비치고. 아, 여기다 안 하면 안 되고. 아니, 지금 녹음되는 거니까. 아니. 녹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이브 방송이 네, 중요해요. 조선비즈 미디어의 네. 디지털 전략팀의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와. 아름답네요. 아. 고소당합니다 이러다가. 아, 예. 굉장히 기분 나쁘겠다고. 굉장한 미인이십니다. 그 요 개발계 진짜 제가 뭐 저도 전공이 컴퓨터 공학과인데 이 개발하시는 분 중에 이토록 미인이 없습니다. 눈을 안 마주치고 얘기하시죠? 아니 제가 앞에 정면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입술이 바짝바짝 입술에 침을 묻히면서 얘기를 하니까요. 예. 예. 네, 이제 시작하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해 그 MWC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를 먼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거라고 하면은 뭐가 좋을까요? 뭐 무엇보다 5G 통신 속도와 관련된 5G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조희창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눈에 띄었던 것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던 거는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VR 기기 쪽에서 관람객들이 좀 깊은 인상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우 기자는 어땠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도 5G죠. 5G. 저는 이제 2년 연속 MWC 갔다 왔는데 작년에 5G는 사실 그냥 이론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네. 모래 5G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라는 게 느낀 게 뭐 예를 들자면 KT와 SK텔레콤이 5G의 속도를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화면으로 보여주든지 그리고 저는 이제 SK텔레콤 전시관을 봤는데 둘러보다 뒷방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아, 그 테스트실이 있죠. 그래서 뒷방에 뭔가 해서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중계기 장비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계기 장비를 MWC 현장에 갖다 놓고 20기가 BPS의 속도를 낸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 현장에서 그러니까 연구실이 아니라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천 명이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전시장의 한복판에서 그 5G의 기준인 20기가 BPS를 넘는 속도를 구현했다는 게 좀 네. 놀라웠고요. 물론 KT도 더 빠른 5.5기가 BPS. 25.3기가 BPS를 했고 그래서 그런 속도 면에서 좀 놀라웠죠. 이게 좀 세력이 나누어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은 노키아와 같이 손잡고 20기가 BPS의 속도를 보여줬고 KT는 어디죠? 에릭슨하고 손잡고 25.3기가 BPS를 보여줬죠. 제가 가서 보니까 에릭슨 부스에도 똑같은 게 있었는데 에릭슨 부스에서 보니까 26기가 BPS를 넘어가더라고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구현한 게 그 5GHz 대역에서 실제 그 5G가 표준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20기가 이상의 속도를 양 회사가 시연했다는 게 그것도 현장에서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사를 한번 쓰긴 했는데 그냥 뭐랄까 합종 연행 그러니까 통신사는 통신사만의 또 통신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게 통신 기술이 있고 통신 장비라는 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 장비에서와 통신사의 이해관계가 맞춰서 뭐 KT는 에릭슨, SK텔레콤은 노키아 그리고 화웨이는 도이치텔레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국 차이나 모바일은 저 ZTE를 뭐라고 부르죠? GTE라고 부르죠. GTE. 그 GTE랑 같이 하는 걸 봤을 때, 좀, 마음에 맞는 파트너들끼리 지금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뭐, 5G. 올해 MWC를 딱 두 가지로 얘기하면은 저는 이거 같아요. 5G와 5G로 뭘 할 거냐.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러니까, 콘텐츠적인 부분들. 5G의 기본적인 기술과, 그리고 5G로 뭘 할 건지에 대한 뭐 VR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고 VR 홀로그램 뭐 사물 인터넷 그런 것들도 다 5G로 뭘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정리해 보면 그 두 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동감하고요. 사실 5G가 제일 의미 있는 게 속도인데요. 이 속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정치 기자 좀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VR로 가든 아니면 다른 콘텐츠로 가든 계속 뭐 동영상 같은 게 고화질이 되고 용량이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4G LTE의 전용 속도로는 뭐 더 이상 이제 콘텐츠를 제대로 즐기기 어렵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제 뭐 기조연설이나 이런 걸 들을 때 5G가 실현된 다음에야 뭐 VR 콘텐츠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 새로운 통신이 실현될 때 비로소 뭐 새로운 길이 열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아직은 이제 데이터 전송이 이렇게 빠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계이긴 한데 향후에 뭐 실용화가 어느 시점에 가능할지 많이 기대가 되는 전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고용량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고용량 동영상을 이제 옆에 실시간으로 보는 VR 기기로 보낼 때 사실 이 속도가 빨라지지 않으면 영상이 가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면 사실 VR 기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끊김이 있거든요. 이런 걸 뭐 전문 용어로는 그 지연 시간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이 레이턴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5G고 그래야 360도 동영상이라든지 다양한 고품질의 동영상을 그 실시간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5G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미래 먹거리 VR과 결합한 영상 콘텐츠와 결합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이 기업들의 그 어떤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음악을 좀 틀고 싶은데 사실 음악이 저작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저희가 음악을 대신해서 앞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쓸 수 있는 IT 제품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거나 뭐 개발자의 불만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뭐 독자들의 말을 들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음원을 대신해서 우리 독자들이 즐길 수 있는 소리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들으신 이 소리는 기계식 키보드를 치는 소리입니다. 아, 기계식 키보드라 소리는 좀 크지만 아, 치는 맛이 찰지고 그리고 마치 타자기를 치는 듯한 그런 키감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MWC가 처음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인상이 깊었던 거는 그 전에도 CJ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긴 한데 과연 이제 단말기 시대는 정말로 갔는가 그런 게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물론 삼성이나 LG가 이제 신형 스마트폰을 발표하긴 했는데 뭐 이제 또 신형 스마트폰을 발표 안 하고 오히려 VR이나 이런 것만 들고 나온 업체도 많았고 네네. 대표적으로는 HTC가 좀 그런 쪽이었는데요.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단말기 차이로는 이제 뭐 차별화를 하기 어렵다. 이제 지금까지 기술로 뭘 할지를 얘기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 선배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봤어요, 박성 기자? 어떤 거요? 네, 단말기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는가 이제 새로운 기기로 뭔가 임팩트를 보여줄 수는 없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해서. 아니요, 저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일단 단말기 시장은 끝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프리미엄 단말기의 시장이 예전에 비해서 시장이 많이 축소되고 중요도가 떨어진 건 맞는데 그리고 그 대신 중저가 단말기가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프리미엄 고가, 그러니까 이제 기업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그 갤럭시 7과 G5 단말기 두 업체 모두 중저가 단말기에서의 그런 아주 싼, 그러니까 아주 싼 제품, 아주 싼 제품을 만드는 회사 아니고 싼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중저가에서도 프리미엄 쪽에 속하는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갤럭시 S7의 그 브랜드 이미지, 거기서 세븐에서 창출되는 그런 럭셔리한 거와 고급스러움, 성능 좋다는 이미지가 중저가에도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가의 프리미엄 라인이 판매량은 좀 줄었지만 그 중요도는 저는 똑같다고, 상징적인 중요도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중저가 단말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거는 제가 지금 발제해서 기사를 좀 쓰려고 하는데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앞으로 올해 이후서부터의 스마트폰 시장은 프리미엄 중저가 시장을 누가 담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나 이런 데서 막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는 많이 팔아도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을 보면은 판매는 작년에 보면 판매는 늘었는데 이익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중저가 판매가 일단 고가 제품의 판매도 줄었지만 중저가 판매가 늘면서 판매 대수는 늘지만 오히려 이익은 주는 이런 상황이 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그 중저가 라인업에서도 프리미엄, 비싼 프리미엄 제품이 팔려야 되는데 근데 그게 또 쉽냐? 만만치 않은 게 화이라는 회사가 그 저가 폰만 팔다가 이제 고가에서 이제 좀 잘 하고 있고 작년에 그 P8이라는 프리미엄 제품이 1억 많이 팔렸죠. 엄청 많이 팔렸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이폰이 또 5SE라고 중저가가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5SE가 나온 순간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그런 구도가 중저가에서 똑같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중저가에서도 잘 팔고 이익은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나고 그러니까 그 구조가 되기 전에 삼성전자한테 중저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꼭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비슷한 박성우 기자랑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MWC라고 하는 게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모바일 이동통신 박람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MWC는 그 의미가 뭐냐면 통신사들의 어떤 사업 먹거리에 대한 발표가 굉장히 많이 줄을 잇기 때문에 B2B 전시회,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전시회이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B2C 제품이 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고 실제 전시 부스도 그 프라이빗 공간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전시 부스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초대된 사람들 내지는 미디어 관계자들 이런 사람만 내부까지 들어가서 속에 무엇을 전시했는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고 B2B가 메인이 되고 삼성전자도 원래 갤럭시 시리즈를 MWC에서 발표를 했던 건 아닙니다. 과거에 갤럭시 S3 출시할 때 그때 언팩 행사를 이제 MWC 시기에 맞춰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이후로 나왔던 거고 그게 뭐 카피 제품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대중적인 공개를 그 대형 전시회에서 하는 걸 부담스러워했고 그리고 애플처럼 새로운 또 공간에서 다른 공간에서 3월 언팩 행사를 별도로 개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발표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러니까 출시 신제품을 공개 딱 프리미엄 제품 공개하고 세 군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삼성, LG 그리고 샤오미가 뭐 저가폰을 했지만 50만 원대 또 그 미5라고 하는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으면서 프리미엄 제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단말기에 대한 가치를 좀 낮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원래 그런 전시회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로 갔던 건데 LG전자가 참여해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단말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단말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오늘 박성 기자 얘기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중저가, 그러니까 애플이 어찌됐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들만의 팬들을 대상으로 한 단말을 내놓는데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그 부담감, 가격적인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공략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고 마찬가지로 삼성과 LG, 그 뭐 GT라든지 화웨이도 비슷한 정책으로 조금 더 가격은 저렴하지만 고성능인 제품들 이런 제품군을 핵심적으로 그 미래 어떤 수익 기반의 제품들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말기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판도 그리고 노력들 이거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제품의 형태에 대한 어떤 혁신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휘어진다거나 접고 다닌다거나 이런 단말기가 언제 등장할지는 모르겠고 그걸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단말기들이 늘어나고 있고 뭐 3D 터치를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360도 영상을 좀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을 보면 단말기의 어떤 발전, 혁신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관심도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또 MWC에서 또 좀 눈여겨봤던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이번 MWC가 처음이고 원래 통신 쪽 담당이 아니라서 거의 기자보다 일반인의 눈에 좀 가깝지 않나 싶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MWC 간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물어봤던 건 역시 갤럭시 S7 어땠냐, G5 네, 어땠냐 네.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기재 뭐 이쪽 관계자분들만 이걸 보시는 게 아니니까 이 얘기를 빠뜨리고 넘어가면 조금 섭섭하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정용찬 기자가 멘트가 참 좋네요. 이거 이 팟캐스트 멘트 좋네. 아니 그 정용찬 기자는 갤럭시 S7도 그렇고 G5도 그렇고 체험기를 썼는데 어땠어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게 변화를 확 체험할 수 있는 건 LG G5가 좀 더 확실히 느껴졌던 게 S7도 물론 스펙적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뭐 스냅드래곤 820을 탑재한 것도 있고 엑시노스 9980 모델도 있고 성능 면에서 분명히 올라갔고 이제 카메라의 처리 능력이라던가 이런 게 분명히 올라가긴 했는데 현장에서 만졌을 때 이게 바로 체감이 되느냐 하면은 사실 그런 부분은 약간 어려운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체험장에서 사진을 찍거나 할 때 많이 찍어보는 게 아니니까 바로 체감이 안 되잖아요. 반면에 이제 G5 같은 거는 뺐다 켰다 하는 게 이게 시각적으로 강렬함이 있으니까 일단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게 주변 기기로 확장해 나간다 이런 컨셉 자체는 나중에 기사를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 G5는 재밌었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형태의 어떤 모듈식 내가 필요한 거를 껴서 기능을 쓰고 필요 없으면 떼서 또 딴 거를 다시 장착하는 형태로 간다는 거는 상당히 기발한 발상이고, 물론 이게 첫 시도는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실제 제품화돼서 나온 거는 사실 굉장히 LG가 G5를 내놓으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상당히 그 관람, 직접 본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었죠. 지금 LG전자 관계자한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성현입니다. 네, 과장님, 저 박서호입니다. 제가 네. 저 뭐냐, 지금 팟캐스트 녹음 중이에요. 네네. 저 그 LG G5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G5에 대한 그 자랑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게 좋은지. 저희가 무작정 전화해서 일단 자랑을 듣는 얘기거든요. 자랑요. 무작정 전화해서 뭐 자랑. 일단 그 모듈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신선했는데 행사나 제품에 대한 반응은 좀 어땠어요? 반응 뜨겁죠, 아주 뜨거웠죠. 맞습니다. 외신들도 굉장히 뜨거웠고 일단 저희가 NWC에서 그 G5를 선보였잖아요. 엔더블스에서 G5를 처음 선보였는데 사실 그동안에 그 어떤 스마트폰에 대해서 혁신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이 혁신이 없었다라는 네. 반응들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네. 굉장히 혁신적이다. 네. 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죠. 행사의 그 슬로건이었던 그 주머니 속의 놀이터라는 말이 네. 그 제품을 직접 써보니까 정말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그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놀 수,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예전에 초기에는 이게 좀 일종의 놀이였어요, 스마트폰.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러니까 앱을 다운받고 그 앱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스마트폰이 초기에 출시돼서 사람들에게 그게 일종의 놀이적인 면이 많았었는데 예. 지금은 사실 그걸 놀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지금 그 동안에 우리가 식상해졌죠. 노는 느낌 이런 거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거죠. 한 스마트폰이 이제 대중화되고 이제 한 뭐 10년 가까이 이렇게 돼가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재미라는 게 사실은 그 휴대폰 화면에 갇혀 있었던 거죠. 이런 휴대폰 화면에 갇혀 있었던 거를 우리는 좀 그런 즐거움들을 다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좀 놀 수 있는 느낌. 그러니까 즐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즐긴다는 느낌을 고객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고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사실은 이런 모듈형. 모듈 방식을 적용한 G5라고 볼 수 있죠. 네, 과장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휴대폰을 사는 사람한테 G5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저 소개한다면은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G5는 뭐 최고다,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G5는 캡이다, 뭐 이런 거. G5는 뭐 G5는 어머니다, 뭐 이런 것도 되고. 어려운데요. G5는 즐거움이다. 아, 즐거움.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예. 아니, 불쑥 전화드렸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아, 예. 저 방금 그 LG전자에서 그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송근영 과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송근영 차장. 아, 차장이에요? 네, 승진했어요? 승진했어요. 어우, 그 얘기를 못했네. 다시. 송근영 LG전자에서 스마트폰을 담당하고 있는 그 송근영 차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시죠. S7은 좀 어때요? S7은 다른 것보다 뭐 제가 기사에도 썼었지만 게임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물론 아직 좀 기능적인 개선 부분이 필요하지만 불칸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이 그 퀄컴 스냅드래곤에 들어갔고요. 근데 이거를 대외적으로 아, 우리 불칸이 들어서 정말 좋은 제품이 됐다라고 홍보한 데는 삼성전자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들어가면서 사실 그래픽을 보는 즐거움이라든지 영상이 3D로 구현될 때 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이 처리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신제품 발표 언팩 행사장에도 그 실제 게임을 만드는 업체의 대표가 왔었죠. 그 대표가 누구였더라?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그냥 아, 예. 에픽 게임즈 대표가 나와서 아, 실제로 에픽 게임즈. 예, 에픽 게임즈 나와서 실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게임 아, 그 뭐 이렇게 돌이 팍 이렇게 팍 되는 거. 그렇죠. 이게 돌이 이렇게 서클로 돌다가 가운데 뭉쳐지는 이런 영상인데 그 영상 구현돼서 보여지는 게 실제 게임에서 돌아가면서 보여준 건데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그 콘솔 게임까지 압박하고 게임 전용 기기들의 어떤 미래를 스마트폰이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 이정표적인 제품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태어나서 대중들과 만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VR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저커버그가 나와서 실제 그 VR, 360도 VR의 제일 강점을 가진 제품이 뭐 갤럭시 S7이다 이렇게 발표를 할 만큼 두 회사의 관계가 돈독한 것도 있지만 제품이 가진 어떤 영상 처리 능력에 대한 특징을 아주 제대로 그 미래 그 SNS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들의 어떤 방법들 기존에는 뭐 텍스트나 사진 일반 동영상 정도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했다면 향후에는 360도 영상으로 서로가 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곧 이제 곧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시작을 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갤럭시 S7 생각에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아니 저 여기 우리 개발계 요정께서는 지금 그 아이폰 5인가요? 6. 아, 6인가요? 6S. 아, 아이폰을 쓰고 계시는데 저 만약에 갤럭시 S7과 G5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좀 취향이 강한데 네. G5를 G5를? 예. 아, 왜요? 아, 예전에 삼성 그 갤럭시 초기 버전을 네. 썼었거든요. 아, 옴니아? 아니요. 옴니아 다음에 갤럭시 A. 아! 갤럭시 A 추억이 있던 편이라 아, 네. 예 그때 갤럭시 A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졌죠 지금 갤럭시 G가 비교도 못하죠 네. 지금 비교 못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때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있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G5가 약간 덕후들한테 좀 이렇게 좀 먹필하는 게 있죠 그 모듈 방식이라는 게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실제로 LG전자 부스, 뭐 삼성전자 부스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오가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삼성전자 이 벨트를 맸던 분들이 LG전자 부스에 와서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시는데 사실 그 모듈 방식이라는 게 좀 그것도 새롭지만 들어가 있는 그 친구들의 어떤 성능도 상당히 좀 제가 봐도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음향 관련해서 전문 회사인 B&O의 어떤 오디오 솔루션이 들어가니까 음질 저도 체험을 해봤는데 음질을 보면서 와 이제 스마트폰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듣는 그 싸구려 이어폰 가지고 듣는 시대는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좀 가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삼성전자 그 갤럭시 언팩 때 이 5000대의 VR 아 그게 네. 정말 사람들이 VR을 보면서 그 고개를 돌리는 방향이 다 비슷하잖아요. 진짜 무슨 그 군무를 보는 듯한 탁탁탁 이러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어요. 삼성전자는 글쎄 그 진짜 전시 어떤 언팩 행사를 많이 해봤다고 하는 경험이 그대로 그 언팩 행사에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실제 우리가 제일 사람들이 경탄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VR을 쓰고 있다가 벗었는데 그 순간 눈앞에 그 저커버그가 있으니 그 놀라움이란 사실은 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죠. 근데 저 강했다고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고동진 사장이 발표를 할 때는 아무도 무대 앞으로 나서질 않는데 저커버그가 나타나니까 셀카를 찍겠다고 이렇게 앞에 무대가 거의 부서질 뻔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저커버그가 또 그 행사가 끝나고 나갔지만 끝나고 나갔을 때 그 경호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경호를 하면서 그리고 또 경호원들의 경호도 과도했지만 그 또 저커버그하고 셀카를 찍겠다고 막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저커버그한테 믿는 걸 봤을 때 그 이 행사의 그 언팩 행사라는 그런 취지인데 좀 주객이 좀 전도됐다니까 뭐 일부는 또 넘어진 사람도 나타났고 네.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쫙 찍었는데 저커버그가 셀카 찍는 애가 계속 따라오니까 걔 옆구리를 빡 찍더라고 서두르요 직접? 그러니까 그게 경호원들 사이에서 하다가 빡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야 대특종이다 이거는 저커버그 나쁜 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는데 아무튼 근데 한편으로는 저커버그가 참 너무 유명해져서 아, 살기 힘들겠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다 사람들이 무슨 이게 무슨 다 셀카 찍겠다고 같이 그렇게 들이대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셨던 건 이제 언팩 행사 때 좀 이제 뭐 하여튼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면에서 좀 주객전도 됐다는 느낌 이런 느낌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네. 이게 휴대폰이 삼성이랑 LG는 어차피 이런 행사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제품들인데 이 외에 혹시 괜찮았던 소니 같은 것도 괜찮았잖아요 이번에. 소니 X 시리즈로 나온 거가 나왔는데. 네. 그럼 별로였나요? 직접 보셨을 때. 뭐냐 전략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교가 좀 그러니까 중저가 브랜드여서. 네. 그리고 좀 사실 그리고 MWC에 가면은 기자들이 바빠요. 그런 거 볼 시간 없다. 아니 다 보는데 취재하느라고 바빠요. 아 그렇진 않고요. 그 소니가 X 시리즈 그러니까 이번에 소니가 그 라인업에 따라서 X니 뭐 Z니 이렇게 좀 이름을 분류해서 제품들을 내놨어요. 내놨고 이제 X 시리즈가 약간 고가 모델인데 그 이게 그 정식 출시 행사는 현장에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시 전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그 만져보는 게 그다지 이렇게 원활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컬러가 근데 황금색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애플과 삼성이 이끌어왔던 그 컬러 마케팅에 그 소니도 동참했다는 느낌은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카메라 성능도 뭐 워낙에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제품이고. 근데 소니 엑스페리아 시리즈의 그 기존의 디자인 컨셉들, 얇고 뭐 가볍고 이런 형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기존 모델, 이제 실제로 출시되고 나서 제품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는 삼성 LG 휴대폰 외에 소니 휴대폰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상외로 아, 네. 좀 그런 라인업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고 그래서 그냥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개인적인 궁금증은 네. 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 괜찮고요. 네, 다만 이게 그 편집하면 되잖아요. 아, 네. 전반적인 그 모바일 글로벌 모바일 시장에서 그 소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 가치가 과거 같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좀 특화된 소니 제품을 좋아하는 특화된 매니아층과 일부 소비자들 쪽으로 좀 어필을 많이 하지 좀 아쉽게도 완전 대중적인 방담 판매량이 굉장한 이런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위축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X 시리즈도 물론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가치 있는 제품이지만 어떤 스포트라이트까지 받기에는 좀 미미한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MWC 관련해서 저 또 화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진짜 화이의 그 그러니까 저희 MWC의 메인 전시관이 3월이잖아요. 네. 3월 중앙. 거기에 화이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진짜 화이를 아는 사람들은 1월에 전시관을 가보는 게 와 1월 전시관이 진짜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딱 들어가는 순간 5G가 대문에 딱 걸려있고 네, 물론 프라이빗이라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고 그 미디어 초청자나 아니면 바이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이제 들어가 보는 순간 야 이게 이제 차이나 중국의 힘인가 그 왜 모바일이 중국인가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SK와 KT가 물론 주파수 대역의 차이가 있지만 20기가냐 25기가냐 싸울 때 뭐 화웨이는 70기가bps 네. 와 70기가bps면은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초당 70기가비트를 전송하는 거니까 와. 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따지면 그 5G 표준은 대충 그 5기가 헤르츠 대역이 되고요. 그 화웨이가 티모바일, 도치텔레콤하고 손잡고 만든 건 70기가 헤르츠 대역이에요. 그 또 40기가 헤르츠 대역에서 테스트해서 보여준 것도 있는데 NTT 도코모라. 그렇죠. 근데 이게 대역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대역대가 높아질수록 사실은 속도는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실제 표준이 되는 데서 그 높은 속도, 그 3GPP가 얘기하는 20Gbps의 속도를 내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더 고대역으로 올라가서 테스트한 게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여준다고, 물론 이제 수치상으로는 빠르니까 대단하긴 한데, 다만 이 표준에 가까운 대역으로 테스트했던 업체가 들으면 굉장히 좀 속상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물론 70Gbps를 보여줬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기술적인 진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잠깐 주파수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주파수가 고주파, 고주파 대역으로 갈수록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아주 빠르죠. 다만 그 주파수가 멀리 가지 못해요. 반면 주파수가 낮을수록 데이터 양은 적지만 그 전파가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니까 5G도 결국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중계기를 깔아야, 전국에만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속도냐 아니면 넓은 커버리지냐, 이거에 따라 중계기의 그런 시설 투자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화이가 그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머리를 잘 쓴다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 화웨이가 국내 SK텔레콤이나 KT, 뭐 LG유 플러스, 3사와 함께 좀 공동으로 연구해서 지금 5G 기술을 많이 좀 네. 하고 있죠. 네, 정원식입니다. 예, 이사님, 저 박성호입니다. 네, 팀장님. 아니, 박성호 기자입니다. 저 뭐냐, 네. 이사님, 저 여기 이진 기자와 박성호 기자가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팟캐스트 라디오를 진행 중입니다. 팟캐스트 라디오요? 예, 지금 저 MWC 얘기를 하다가 네. 저 화이에 대한 그 위대함을 좀 얘기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네. 저 이사님이 그 봤을 때 화이에 이번 MWC에서 화이가 에서 주목했던 기술이나 뭐 주목했던 에피소드가 좀 있나요? MWC는 그 화웨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요. 네. 저희가 사실 주목과 좀 집중하려는 거는 B2B 마켓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또 특히 올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였고요. 네. 저희 부스에 업어져서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4.5G, 그다음에 5G, 그다음에 IoT, 그리고 클라우드, 그렇게 몇 개 키워드를 가지고 부스를 운영했고요. 그 다양한 그 세계 통신사와 정부 관계자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사님이 화이 다니면서 진짜 화이가 커가는 게 느껴지나요? 네, 화이는 뭐 매년 뭐 저희 레베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올해도 저희가 30% 이상 성장을 했고요. 네. 몇 개 안 되는 성장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가 다 5G 할 때 화이는 4.5G라고 했는데 네. 그 4.5G가 뭔지와 그리고 왜 4.5G를 얘기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5G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20년이 돼야지 상용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아직 표준화 작업이 되고 있지 않아서 예. 사실 아직 뭔가 실체를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고 물론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과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당장 저희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갖고 있는 LTE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거든요. 4.5G는 화웨이가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LTE망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가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뭐 다양한 글로벌 통신사들이 그런 4.5G망을 다 도입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그런 거를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갑작스러운 네. 전화에도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사님 네. 원래 방송을 좀 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잘하시지? 아니요, 너무 지금 떨리는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저희 팟캐스트에 박용만 회장님께서 아까 오신 게 가장 큰 굉장히 뜨거운 반응인데요. 지금 인터뷰에 그 1순위 꼽히시는 분인데. 아유, 우리 박성호 기자 페이스북 친구들이 놀랍네요. 굉장히 좋은데요. 아니, 원래 그냥 페이스북 친구 해주시면. 아무튼, 너무 오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더 하세요. 뭐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 MWC 취재했던 그 좀 뒷얘기 한 말씀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정용창 기자부터. 일단 저는 뭐 중국, 아, 한국 업체들이 많이 전시한 것도 좋았고, 개인적으로 흥미있었던 건, 아이고. 말씀은 예, 처음부터 다시. 아, 예. 일단 가서 이제 첫 MWC였는데 앞으로 나올 기술이나 이런 걸 미리 체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해서 좀 흥미로웠던 거는 화웨이, GT 이런 것들이 메인홀에서 대두가 됐고 샤오미는 이제 메인 전시에 참여하지 않고 발표만 하는 쪽 관심을 끌었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또 별개로 뭐 이제 중국관에 있는 그 중국 업체들은 여전히 이제 뭐 이제 낮은 가격에 이런 메리트로 유럽적 바이어들을 끌어들인 걸 보면서 중국이 이게 굉장히 이제 메인 업체인 동시에 아직까지 저가로서 시장에 공급하는 이런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아, 뭐 저도 다양한 얘기를 하고는 싶지만 사실 뭐 B2B 전시회에서 보일 수 있는 그 위대함들, 기술의 발전의 위대함들을 우수 체감한 건 다들 공감하고 사실 뭐 기사로서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까지는 드리고 싶진 않고 그냥 개인적인 어떤 즐거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스마트워치라고 하는 제품이 나왔을 때 저렇게 시계일까, 전자기기일까, 아니면 내 개인 건강을 챙기기 위한 어떤 도구일까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냥 스마트 기기다, 전자제품이다라고 이런 판단을 해서 접근을 했는데 이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CES 때도 보니까 명품 브랜드들이 시계를 만들고 명품 시계를 차면서 내가 느꼈던 그런 어떤 느낌들, 자부심, 이게 스마트 기기로 온전히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텔 부스 갔더니 놀라운 게 그 태그 호이어가 자기 그 똑같아요. 일반 태그 호이어 시계인데 실제 시계 내부에 부속품이 들어가면서 스마트 시계가 되고 그다음에 패션 브랜드인 게스 전시장도 갔는데 게스 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IoT도 이제 새롭게 어떤 기존의 전자제품 회사가 뭔가를 만들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기존의 강자였던, 특정 시장의 강자였던 이 업체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장 개척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마련해 줄 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스마트워치가 뭐 MWC 많이 없어 사라져 공간을 많이 차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였던 이 제품들의 어떤 미래, 이건 굉장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작년 에이어 올해도 MWC 갔고 뭐 올해는 못 갔지만 작년에 CES를 갔다 오고 했는데 저는 그 CES나 MWC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혁신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 CES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미 나온 상용화된 기술이 신기술이 마냥 뭐 예를 들면 뭐 냉장고 안에 카메라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뭐 냉장고 안에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냉장고 안에 물건이 뭐 있는지를 보고 장 볼 때 이 물건은 빼고 그다음에 이 냉장고 안에 이 넣어놓은 게 신선도가 신선한지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본다. 이거가 CS에 출품한 기업들도 있는데 이거 사실 원래 지금 이거 물건 팔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이 좀 없었다, 부족했다라고 느끼는데 그 이유를 곰곰이 이번 MWC에서 보니까 찾았어요. 뭐냐면 저희가 지금 4G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TE, 4G는 LTE에서 LTA까지 지금 나왔는데 그러니까 통신은 사람의 몸으로 치면 그 혈관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4G라는 게 보통 그러니까 한 그 통신의 한 제너레이션이 보통 한 6년? 뭐, 한 6년? 5년? 6년? 7년? 이 정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에서 이제 어떻게 해도라도 4G니까 이 속도의 혁신이 없다 보니까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G가 거의 뭐 한 3분기 정도 지나, 1년으로 치면 한 3분기 거의 끝날 때쯤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품들이 이제 초창기에, 그 4G 초창기에 나왔던 혁신들이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약간 VR,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5G대에 터질 컨텐츠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제품과 컨텐츠의 아주 큰 변화가 2018년에서 2020년, 그럼 5G가 대중화될 때, 그러니까 그 인터넷 속도, 그러니까 무선 휴대폰 스마트폰의 그 통신 속도가 지금보다 한 300배 빨라지고 300배 정도 빨라지죠. 20개가 빨라지는데 이 300배 정도 빨라졌을 때 내 스마트폰에서 지금 드라마 한 편 다운 받으려고 해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지금보다 300배 빨라진다? 그러면은 지금 HD급 드라마는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눈 딱 감으면은 다 다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주 고용량의 그런 VR 영상이나 홀로그램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해지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고속의 통신이 되면은 뭐 디바이스들, 기기들도 아마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뭐에도 바뀔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미래를 하나 예측해 보자면 컴퓨터에 더 이상 하드가 없는 거야. 모니터만 있는 거야. 아, 클라우드 기반으로 네. 데이터를 올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컴퓨터를 그냥 네트워크를 통해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램, CPU, 램, 하드디스크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버스의 속도만큼 이제는 저 네트워크 따라가니까 조금은 느릴 수 있지만은 그 하드웨어가 있는 것 마냥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오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더 얇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품이 다 빠지고 이제 그렇죠. 모뎀만 있으면 되잖아요. 디스플레이 하나가 있건 아니면 디스플레이가 다른 형태로 홀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그냥 진짜 접었다 폈다 하는 이런 형태로만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휴대폰의 시작이 제가 봤을 때 5G가 돼야지만 가능해질 것 같아요. 네, 다만 좀 걱정되는 게 5G가 지금 20기가까지 최소 그렇게 가는데 6G는 어떤 표준이 될까? 도대체 이게 유통사들 되게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아, 6G. 10년 뒤에 또 이제 6G를 분명히 얘기해야 될 텐데. 6G까지는 생각하지 말죠. 이 숙제는 유통사한테 줍시다. 예, 그러면 제가 오늘 어떻게 첫 샘플을 방송을 마쳤는데요. 저희가 보면 그러니까 좀 그냥 번뜩 아이디어로 시작한 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해봤는데 392명이 시청을 했고요. 어이, 카톡이 장난 아니게 들어오네. 아, 그래요? 뭐냐고 이거. 그래요? 아무튼 뭐냐. 이름을 안 불러줬다는 얘기도 있네요. 이름을 안 불러줘서 삐졌다는 얘기도 있고. 다음 방송부터는 좀 더 고객 친화적으로 이름을 다 불러드리는 걸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에서 모여주신 이진 기자와 정용찬 기자 그리고 박현정 기자에게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